삶. 거창하게 들리지만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하찮은 것들이 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본 드라마의 한 장면, 아직까지 눈에 어른거리는데요. 어떤 장면이냐고요? 그 서울에서 고생하던 딸이 몸이 아파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술도가를 경영하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지요. 들어와서는 신발을 벗고는 마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루에 꿇어앉아서 그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것도 신발코를 바깥으로 해서요. 다 아시죠? 드라마 아들과 딸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삶은 참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들이 대부분 신식으로 개량돼서 요즘은 마루 있는 집도 보기에 드물죠. 하지만 비록 아파트 생활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드라마 아들과 딸의 아버지처럼 하찮은 것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요? 마루에 올라서 신발을 가지런히 해놓듯이 우리의 삶은 작은 것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풍요로워지겠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김태훈 씨가 신청하신 곡, 드라마 아들과 딸의 주제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에서 정세현 씨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낸 엽서에서 친구 미연, 효진, 정아, 수경이, 그리고 현철이와 함께 듣겠다고요, 영화 투시의 주제곡 신청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곡 투시로 준비했습니다.

No time will be better. She don't say a word and she won't say a word until you kiss the girl. Sha-la-la-la-la-la, don't be scared. You got the moves prepared. Go on and kiss the girl. Sha-la-la-la-la-la, don't stop now. Don't try to hide it. How you wanna kiss the girl? Sha-la-la-la-la-la, float along and listen to the song. The song say kiss the girl. Sha-la-la-la-la, the music play. Do what the music say. You wanna kiss the girl. You got to kiss the girl. Why don't you wanna kiss the girl? You gotta kiss the girl. Go on and kiss the girl. Kiss the girl. 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만화 영화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인어공주. 이 작품은 그간의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동화들을 만화영화로 만들어온 바로 월트 디즈니사가 30년 만에 고전 동화를 다시 만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또 널리 알려진 이 얘기를 1990년대에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작진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해결책은 바로 인물의 성격을 모두 재창조하는 것이었죠. 원래 동화 속의 인어공주는 그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을 나누는 비련의 여인이었죠. 그녀는 끝내 인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마는 처절한 결말을 맺는데요. 이 만화 영화 속의 인어공주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비극적인 끝을 싫어해서인지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들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의식해서인지요. 요즘에 미국 영화는 해피엔딩을 고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어공주 말고도요. 그 유명 원작을 영화로 옮긴 작품 중에서는 그 결말이 소설과 바뀌어 있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주위의 압력 때문에 비극적인 끝을 행복하게 혹은 적어도 슬프지는 않게 그렇게 바꾼 영화들이죠. 요즘에 상영하고 있는 라스트 모히칸, 원제는 The Last of the Mohicans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원래는요, 그 원작 속에서 보면 주인공인 인디언 웅카스와 영국 장교딸 코라의 그런 사랑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는 주인공까지도 원작과 다르게 바꿨죠. 그 웅카스 대신에 호크아이, 이 호크아이와 영국 장교딸 코라의 사랑 얘기로 영화는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라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원작과는 달리 영화에서는 주인공 코라와 호크아이 모두 살아남는 것으로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죠. 자, 영화 라스트 모히칸의 삽입곡 중에서 그룹 클레너드의 곡 듣습니다. I will find you. I Will Find You.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그룹 클라너드가 불러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원래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요. 제작자의 압력 때문에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작품의 끝이 달라진 영화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귀여운 여인. 이 작품 역시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멋진 남자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사랑을 이루게 되는 해피엔딩이었죠. 그 많은 관객들이 두 사람의 사랑에 박수를 보내면서 아주 행복하게 극장문을 나섰는데요. 원래는 이 영화의 끝도 비극이었다고 합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못다 이룬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것으로 원래 시나리오는 쓰여 있었는데요. 제작자랑 관계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을 낸 것입니다. 귀여운 여인이 아니라 비련의 여인이 될 뻔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의 광란의 사랑, Wild at Heart, 원제가 Wild at Heart인데요. 이 영화 역시 결말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뀐 영화라고 합니다. 그 원래 처음에 작품을 구상했을 때는요. 마지막 장면이 약간 달랐다고 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차위를 걸어와서 로라 던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영화 광란의 사랑 중에서 듣습니다. Wicked Game,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입니다. Thank you. 아이작이 부른 Wicked Game, 영화 광란의 사랑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지금껏 소개해드린 경우에도요, 그 끝이 바뀐 영화는 또 있습니다. 감독이 자기 고집대로 영화를 다 찍었지만요, 그 제작 회사 측에서 몰래 편집을 바꾸거나 감독에게 바꾸도록 강요해서 결국은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 탄생한 경우죠. 하지만 이런 영화들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복원판 혹은 완전 재편집 이런 이름으로 다시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비디오 출시 제목으로는 2019년으로 되어 있는 이 영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죠. 또 국내 비디오 제목으로는 관계의 종말 이렇게 출시된 영화 팻 게럿 앤 빌리 더 킷, 이 영화 역시 최근에 복원판 레이저 디스크가 새로 나왔죠. 이 영화는요, 그 샘 페킨파 감독이 2시간 2분짜리로 완성해 놓은 것을요, 제작사 MGM이 몰래 96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연출진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 MGM은 1시간 46분으로 다시 만들어서 개봉했죠. 영화는요, 그래서 좀 주제나 극의 흐름이 완전히 흐트러진 작품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같은 제작사의 가위질은 사장이 한 말, 한마디, 지루하고 난해하다, 이 말 한마디에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복원판에는요, 그 보안관 팻, 제임스 코반이 살해되는 장면이 영화 앞뒤에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팻이 빌리,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을 죽이기까지의 본 줄거리는 죽어가는 팻의 회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출시된 비디오에는요, 이 앞뒤 장면이 모두 없어져서 팻이 끝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쯤 되면 한 영화는 완전히 다른 두 작품이 된 셈입니다. 감독과 제작자의 파워게임, 이 게임의 엉뚱한 희생자는 관객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자식과 같은 작품에 대한 감독의 고집, 누가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이 복원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팻 게럿과 빌리 더 키드 중에서 듣습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To see, I feel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Pat Garrett and the Billy the Kid 중에서 Knocking on Heaven's Door였습니다. 제 앞에 엽서 한 장이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 비둘기 아파트에서 이름이 안 나와있는 박주리씨. 박주리씨는요. 22살 난 그리고 영화음악 시간에 애청자 역할을 훌륭히 맡아내고 있는 야한 여자라고요. 근데 그 들야자가 아니라 밤야자를 써주셨어요. 이 야한 여자분은 곽영일 씨의 유쾌한 시간을 언제나 흠뻑 즐기신다고요. 자, 오늘 곽영일 씨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예. 청취자분 성함 좀 다시 한번 박주리 씨예요. 박주리 씨. 22살 나셨대요. 네. 자, 곽영일 씨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 함께 해볼까요? 러브 스토리. 마침 또 러브 스토리의 주제가를 부른 앤디 윌리엄스 씨가 네. 12월 말에 한국에 와서 공연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네. 오는 것 같아요. 앤디 윌리엄스 씨. 그렇습니다. 이 러브 스토리는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도리어 또 요즘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이 스토리를 아는 예. 소설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좀 있으면 TV에서 또 방영이 된대요, 러브스토리가. 아, 그렇습니까? 저희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네. 영화를 보시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계급이 없는 사회라 그러지만 또 미국만큼 사실은 계급을 철저히 따지는 사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노력만 하고 성공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그 상원의원이 대통령감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 때문에 네. 언제나 그 일보전에서 좌절한다든가 또 역사상 레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혼 경력이 있는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아주 그 공직자에게는 순수한 것을 요구하고 네.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 그리고 또 결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그 신분이 작용하는 것이 또 미국 예, 사회인지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의 법대를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법과대학은 4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 대학을 나오고 법과대학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다시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4학년 학생인 올리버 베럿. 우연히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레드클리프 조그만 여자대학에 물론 하버드대학과 재단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의 뭐 학력 수준이라 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특히 집안 배경이라든가 등록금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레드클리프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일을 보면서 어렵게 고학을 하고 있는 제니퍼 게빌레리. 아버지가 그 크린스턴 아일랜드에서 조그만 그 빵집을 합니다. 네. 그 둘은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소개하는 장면은요.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갈등을 느끼게 돼요. 네. 특히 제니 쪽에서 올리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신분도 맞지 않고 백만장자 아들과 자기가만 맞을까 이런저런 그 갈등이 표출되는데 제니의 졸업 연주회에 올리버가 갑니다. 예. 근데 평범한 졸업 연주회였는데 이제 막 칭찬을 해주려고 예. Hey, you were great, fantastic 하고 막 칭찬을 하죠. 예. 그러자 제니가 퉁명스럽게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s not so great. Just so so.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냥 그랬는데 너는 심술을 부려요. 심술을 부리죠. 그리고 이런 연주에 너 안 봤니? 네. 사실 뭐 그냥 교실에서 조그맣게 했거든요. 네. 화려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옷도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그러니까 또 올리버가 좀 미안한지요. I mean, you just keep better and 계속 노력하다 보면 성공한다는 뜻이지 뭐. 그러니까 또 제니가 Who says I'm not doing? 누가 안 한대? 아, 이런 식으로 계속 퉁명스럽게 나가는 거야. 네. 그러잖아도 나 내년에 유학 가. I'm going to Paris next year. 네. Get a scholarship.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 유학 가는 것을 이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듯이 네. 미국 사람들은 또 유럽으로 가는 갈릭 페이버라고 해서 향의 그 유럽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럽으로 유학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또 큰 자랑입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변호사 되면 다야? 나 파리로 유학 간다고. 친구끼리니까요. 예. I'm gonna graduate. You're gonna go your way. I'm gonna go my way. You're gonna millionaire Peter Preppy. 그 프레피를 영화에서는 재수생이라고 번역했었는데요. 네. 그 재수생이 아니고 법과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생입니다. 예. 네,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당신은 백만장자들이니까 이제 그 길을 갈 거고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보따리 같아.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나 말고도 예쁜 여자가 많을 텐데 또 좋은 일도 많을 거고. 그러자 올리버가 제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 좋아. 그럼 넌 그따위로 해가지고 다시 너네 아버지가 있는 응? 너희 아버지가 있는 크린스턴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과자나 만들지 그래. 아버지가 과자군 빵장수였죠. 빵집 주인이죠. 네. 아주 좋은 분인데. 네. You're going back to the Cranston Island baking cookies?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네. 그러자 cookies? Don't make fun of my father. Pastry. 막과자가 아니야. 생과자야. 고급과자. 거기에는 혼이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자 대회 1등 뭐 이런 거. 그럼요. 제가 홍콩 가니까요. 네. 자기가 아시아에서 만두 콘테스트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두 콘테스트? 만두 콘테스트. 네, 130가지 만든대요. 딤섬 셰프예요. 예, 딤섬. 유명 딤섬 셰프예요. 그렇다고 예. 자기 명함에요. 만두 1인자. 콘테스트 위너. 멋있네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가 만든 거는 길바닥에 싸놓고 막 그냥 근으로 파는 막과자가 예. 아니라 페이스트리. 아주 예쁜 예. 은박재산. 그러니까 또 이제 이래저래 지금 올리버는 미안한 거거든요. 네. 그러자 화제를 돌려가지고 What about our marriage?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제니가 Marriage? Who said marriage? 결혼 좋아하고 있네. 계속 빈정거려요. 예.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You wanna marry me? 너 나랑 결혼할래? 예. Yes. 그러자 제니가 why?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 원래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이뻐서 한다고 그러기에는 뭐 알리메꼬로가 이쁘긴 이쁘지만 예. 그렇게 빼어라. 네. 뭐 부잣집 because 영어 표현에 예. just because가 그냥이거든요. 예. 너 왜 콜라 좋아하니? just because. 왜 팝송 좋아하니? just because. 그러자 제니가 하하 that's a good reason. 이유 한번 좋으네. 하고 그냥 당신의 결혼 요청을 승낙한다는데 이것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참 착한 여자죠. 그 앞에까지는 귀여운 뭐 좀 약간 앙탈이었다고 그럴까요? 좀 이 남자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그래서 그 장면을 들으실 텐데요. 거기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해주시죠. 아,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요. 네, 정은임 아나운서가 제니가 되시고 제가 올리브가 되겠습니다. 리얼하게 해주세요. 예. 네. You wanna marry me부터 이것도 해주세요. 제가? 네. You wanna marry me? Yes. Why? Because. 아하, that's a good reason. 청취자 여러분이 그러시겠어요? 자기만 짧은 거 하고 정은님 씨 긴 거 했다고.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장면 네. 들어보죠. 네. Paris. Yeah, I've never been to Europe. I can hardly wait. How long have you known about this? Come on, Ollie, don't be stupid, would you please? It's inevitable. What is? That we're going to graduate and go our separate ways and that you're going to go on to law school.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e a preppy millionaire, and I'm a social zero.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going our separate ways? We're together now, aren't we? We're happy. Look, Harvard is like this big Santa Claus bag stuffed full of all kinds of crazy toys. But when the holiday is over, this has been a little bit more than a holiday, Jenny. You've got to go back where you belong. You're going back to Cranston, Rhode Island, and bake cookies? Pastries, and don't make fun of my father. Then don't leave me, Jenny. Please. Yeah, but what about my scholarship and what about Paris that I've never seen in my whole goddamn life? And what about our marriage? Who said anything about marriage? I'm saying it now. You want to marry me? Yeah. Why? Gus. That's a good reason. Yeah. 아, 그 장면 나오죠? 이제 비행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Yeah. 뒤에 근데,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네. 차 소리 비슷한 것도 나고. 차 소리도 나고요. 예. 그 파리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물 건너간 예. 거죠 이제. 그 상징적으로 표현했나보죠 비행기 소리.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그때 영화를 볼 당시에는 그때가 아주 답답한 아주 올리버가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결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 답답한 마음이 이제 그 풀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이 이제 좌절이라고 할까 즐겁게 좌절된 것이죠. 예. 네. 그 다음 장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 될 분을 만나러 가지만은 전혀 환영을 못 받습니다. 네. 유태인, 가난한 유태인, 엄마도 없이 자란 그러한 그러니까. 다소 좀 버릇도 없어 보이는 네. 좀 자유분방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체 반대를 하죠. 네. 특히 아버지의 반대는 정말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으로서도 불안할 정도예요. 그러나 네. 이 두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 관계없이 참, 그,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설마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보금자리를 꾸미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니는 참 착한 여자예요. 그래도 네. 시아버지 될 분이 반대하는 우리 결혼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자꾸 갈등을 느끼죠. 그리고 올리버가 없을 때 시아버지한테 전화도 오고요. 네. 그러자 올리버와 약간 다툰 뒤 나갑니다. 근데 올리버는 착각을 했어요. 완전히 집을 나가버린 것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죠. 제니가 교회당에서 이제 성가대 또 지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성가대 거기도 가보고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가보고 여기저기 하루를 헤매다가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물론 그 러브 스토리의 그 배경음악이 뒤에 깔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의 포기하고 사랑하는 제니가 집을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바로 그녀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추운데. 예. 그리고는 뭐 왜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I forgot my key. I forgot my key. 열쇠를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난 나간다 이런 건 상상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단순하게 열쇠가 없어 못 들어갔어. 그러자 올리버는 I'm sorry 그럽니다. 예. 그때 그 제니가 아는 영화 속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나오거든요. 명대사죠.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단어는 쉽지만은 또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직역을 하면은 사랑은 의미한다. 결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무슨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죄의식까지 네.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괴로움까지도 이해를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네. 당신이 미안해하는 것도 난 벌써 뛰어넘었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해요. 이건 뭐 이 사람들은 대사가 탁탁 이렇게 앞으로 네. 화해한 거죠. 예, 그렇죠. 묘미가 있는 대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쇠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했냐고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들어보죠. I forgot my key. Jenny, I'm sorry. Don't.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아, 울먹이면서 하는 소리가. 예, 이제 그 다음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제니가 난치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죠. 네. 올리버는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제니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개를 떨고 병원을 나올 때 영화 끝장면인데요. 올리버 베럿 3세. 바로 주인공 올리버의 하버드대학교 몇십 년 선배이자 학창시절은 조종선수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또 졸업한 뒤 변호사 활동 그리고 백만장자가 된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마음에는 나중에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섰어요. 좀 늦었긴 했지만 그래서 병원비를 가지고 소식을 듣고 오죠. Why don't you tell me? 왜 말 안 했냐? 아프다면 얘기를 해야지. 내 돈 갖고 왔다 그러니까. Jenny's dead. 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라 그럴까? 퉁명스러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I'm sorry. 안 됐구나. 그 재밌는 것은 아버지하고 만날 때 이렇게 그 병원 회전문에서요. 돌아가면서 만나요. 밀고 땡기고 아버지 안 만나려고 그러죠. I'm sorry. 그러니까 그때 제니가 남긴 말이라고 그럴까요? 그 말을 올리버가 다시 합니다. 올리버, I'm sorry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 정서로는 안 맞는데요. 아버님 말을 막죠. 이제 영화 속에서 좀 강조하려다 보는가 그렇죠? 아버지 잠깐,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미안한 말이 필요 없대요.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제니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리사이트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아버지가 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말은 필요 없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제니에 대한 사랑을 또 한 번 떠올리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제니가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 말은 필요 없잖아. 이 말을 제니가 그러는데요. 그 말은 안 나왔지만 거기서 인용한 것이죠. 아버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절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버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학대에 가깝게 나를 조련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감 및 제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 그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한 다시 한번 나오죠. 거기 한번 더 한번 읽어드릴까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what's sorry. 아버님, 사랑한다면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죠. Oliver, why didn't you tell me? I made a couple of calls, and as soon as I found out, I jumped right in the car. Oliver, I want to help. Jenny's dead. I'm sorry. Love?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그렇습니다. 아버님한테 대든 것 같지만 사실은 제니, 사랑하는 제니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이제 아버님과의 대화에서 아버님,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미안하다 그러면 답니까? 네. 이번 주 영화 전화를 보니까요. 네. 겨울에 가장 볼만한 영화 중에 꼽은 것들 중에서 이 러브 스토리가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설경이 아름다워서 그런가요? 예, 네. 진짜 겨울 영화로 아주 인상 깊은 영화였죠. 곽영희 씨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화로 네. 멋진 대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듣습니다. 러브 스토리의 주제가 Where Do I Begin?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I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 know I'll need her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she'll be there. Love Story의 주제가 Where Do I Begin?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2분입니다. 아, 이 Love Story의 주제가는요. 대전 중고 오류동에 이수영 학생도 신청해 주셨고요. 또 이분이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강은하 학생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말고사 시험 중이거든요. 시험 잘 보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아마 지금쯤 시험이 끝났겠죠? 두 분 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아, 여기에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요. 노주현 씨는요. 충남대 한문학과시라고요. 그 중국 영화들을 좋아하시고 홍콩 영화도 액션과 귀신 빼고도 괜찮은 영화가 많으니까 좀 소개해달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홍콩 영화 주제곡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주현 씨 사랑하는 곽인수 상병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은 다른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서민석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전선희의 참새 중에서 Bird on a Wire 오늘은 네빌 브라더스의 노래로 듣습니다. Like a bird on the wire Like a drunk in a midnight choir I have tried in my way To be free Like a fish on a hook Like a knife from some old-fashioned book I have saved for my river For thee Like a bird, free as a bird. Thank you. like a bird. Like a drunk in a midnight choir. Don't cry, don't cry. Like a bird free. Like a bird. 함께 하신 FM 영화음악 여기서 문 닫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